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동일선봉대가 8일 부산항 발부두 앞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와 생화학무기 실험실 설치 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습니다. 노동자, 여성, 청년학생 등 계층별 통일선봉대들을 하나의 조직에 망라한 통일선봉대 8대식을 겸한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시내 여러 곳에서 선전활동을 보였습니다.